UBS. Simbian Album Sangjeom. Oseoseyo, Simbian Album Sangjeom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잠시 상점을 닫았던 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릴 새로운 앨범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꽤 바빴답니다. 덕분에 좋은 앨범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부터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쌀쌀한 날씨에 맞는 앨범도 있고 센치한 마음을 달래줄 포근한 앨범도 있고 마침 여기 두 가지를 모두 채워줄 앨범이 보이네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앨범은 바로 2018년 9월에 발매된 오마이걸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Remember Me인데요. 오마이걸을 세상에 알렸던 곡 비밀 정원에 이은 정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이 앨범에서 오마이걸은 비밀 정원에 이어 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하늘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원한 가을밤에 들으면 딱 좋은 앨범 Remember Me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너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나도 몰랐던 날 알게 해준 널 만났던 건 참 행운인 거야. 자신이란 우연은 없을 거라 오늘 새기듯 말했지. 거슬러 흘려봐봐 돌아가는 결국 그 자리잖아. 돌아와도 뻔한데 내 머릿속에 네가 눈이 부시게 퍼져 사랑스런 그때의 너 우리의 기억이 아른거리고 조금이란 사랑 얘기 저대들처럼 나를 비추고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마치 처음이라서 말을 통했던 Do you remember 그때 불꽃놀이 Remember Me 앨범의 타이틀곡 불꽃놀이를 듣고 왔는데요. 다이나믹한 멜로디와는 상반되는 서정적인 가사, 노래의 끝으로 달려갈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악기 소리가 괜히 마음을 벅차오르게 만들곤 하죠. 저는 원래 오마이걸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불꽃놀이는 신나는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묘한 아련함 때문에 특히나 아끼는 곡이랍니다. 불꽃놀이가 수록된 앨범 Remember Me의 커버 속에서는 멤버들이 신비로운 자연 속에 앉아 아름다운 하늘과 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커버 디자인에는 18세기에 등장한 장식성이 강한 미술인 로코코 회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버 이미지는 분홍빛의 색채를 중심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는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인물인 와토의 특징과 닮아있죠. 앨범 커버는 로코코 회화의 주요 주제인 페트 갈랑트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트 갈랑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즐기는 야외 연회를 말하는데요. 정원, 뭔가 익숙한 키워드죠? 맞습니다. 오마이걸은 패트 갈랑트 오마주를 통해 앨범 커버에서도 정원 시리즈의 연결성을 표현했답니다. 앨범 여기저기서 정원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니 왜 컨셉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는지 알 것도 같네요. Oh, my girl의 Illusion. 모자에서 하얀 토끼 꺼내거나 조그만 색깔 사라지는 걸 그건 너무 너무 너무 쉽잖아 Yes you know that 나로 인해 너의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 변하게 될 테니 오늘 집중하고 숨을 참고 좀 더 좀 더 기대해도 돼요 우리만 알기로 해요 지금부터 보게 될 건 둘만의 비밀인 걸요 내가 좋아 리멤버미 앨범의 트랙은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은 트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와일라잇입니다. 이 곡은 2019년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에서 리메이크되며 큰 인기를 얻었죠. 트와일라잇은 참신한 이야기를 노래해오던 오마이걸의 정체성에 맞게 유령이 벽을 넘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다는 상상을 가득 담았는데요. 퀸덤에서의 트와일라잇 무대가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노래의 색을 살려 할로윈 컨셉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스가 풍성한 잠옷 같은 의상, 음침한 모습을 한 댄서들, 동화 같은 무대 분위기와 댄서들로 이루어진 성모양의 배경까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압도적인 연출을 보여주며 컨셉추얼했던 트와일라잇 무대는 해당 라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어머, 마침 오늘이 할로윈 당일이네요. 이번 할로윈은 달콤한 사탕과 함께 으스스한 오마이걸의 무대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마이걸의 트와일라잇 오늘은 푹 그냥 잘 거야 네 생각은 절대 안 할 거야 불 끄고 두 눈 감은 그 순간 심장이 널 쳐다보는 인형들의 눈빛이 또 살짝 흔들린 것 같은 커튼 네 누구야 Oh my gosh 12시도 아직은 멀었고 13일의 금요일도 아닌데 아닌데 자꾸 아름거리고 자꾸 귀에 맴돌고 해봐 알고 있지 널 찾아 연말 같이 나는 only 너에게는 홀린 것 같아 한 장이나 빠진 것 같아 온통 너만 보여 할로윈도 아니고 보름달이 뜨는 날도 아닌데 아닌데 자꾸자꾸 두근거리고 자꾸자꾸 소름이 돋고 사실 리멤버미 앨범의 타이틀곡인 불꽃놀이는 처음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꽃놀이 전까지 오마이걸은 비밀정원, 클로저 등 아련한 곡들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마이걸의 몽환적인 곡이 익숙했던 대중은 강렬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기반이 된 불꽃놀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음원이 발매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꽃놀이는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걸이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노래였으니까요. 오마이걸은 이전부터 어떤 케이팝 아티스트도 시도하지 않았던 컨셉과 소위 말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꽃놀이가 아무리 강한 비트와 사운드를 사용한 곡이라고 해도 이러한 오마이걸만의 색은 숨겨지지 않았죠. 결국 불꽃놀이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오마이걸의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오마이걸의 메아리 이 느낌 Hey baby 난 왠지 So crazy 꿈에서 본 적 있었는지 왜 낯설지가 야생나무 so 나에겐 설렘이란 사실 초록빛에 가깝지 온종일 오르락 내리락이란 맘에 너는 나게 날까 그래 거기야 님 좋은 아침 난 말야 아무도 못 가본 멀리까지 더 가볼 거야 사랑이란 뭐 갑자기 좀 더 빨리 이런 달리기 이제는 솔직히 오랜만인 것 같아 머리카락에 바짝 올려 묶어서 달려가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내 맘속에 메아리 소리 태양 아래서 살짝 그 아린 두 볼이 뜨거워 느껴져 내 진심이 좋아해 널 배워줘만해 높이까지도 오를 거야 사랑이란 몸비야 네 말이 말해 나 내리 몸 빨리 날아오르는 느낌 기분이 좋은지 떨리는 두 손이 멋대로 어깨에 두 머리카락에 바짝 올려 묶어서 달려가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내 맘속에 메아리 소리 태양 아래서 신비한 가사 페이지. 오늘도 어김없이 신비한 가사 페이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곡은 바로 2022년 발매된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인데요. 아니, 방금까지 리멤버미 앨범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다른 앨범의 타이틀곡을 들고 왔냐고요? 물론 리멤버미 앨범에도 좋은 트랙들이 많지만 작년에 발매된 리얼 러브는 한층 성숙해진 오마이걸의 모습과 가을에 딱 맞는 멜로디, 그리고 예쁜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사랑을 말하기 이보다 완벽한 밤은 없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 한강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야경을 보며 듣기 딱 좋은 노래와 가사랍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빛나는 야경을 배경으로 조심스레 사랑을 속삭이는 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랑을 말하기에 완벽한 밤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아마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앉아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밤이라면 굳이 사랑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완벽한 밤일 거예요.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기 만난 것 같아서 핑크빛 하늘을 빌려 Talk about the real love 낯선 과일 향기가 퍼져 이 기분은 뭘까 아주 살짝 감긴 나의 눈이 빛나고 있잖아 사랑을 말하기보다 완벽한 밤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오늘 소개해드린 앨범은 어떠셨나요? 가을의 공기와 잘 맞는 앨범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리멤버미 앨범을 들으시고 잠시라도 가을을 즐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 그래도 짧아진 가을, 우리 좋은 앨범을 들으면서 더 알차게 즐겨보자고요. 오마이걸은 리멤버미 외에도 많은 명반을 발매했는데요. 비밀정원, 살짝 설렜어처럼 큰 사랑을 받은 타이틀곡들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소나기라는 수록곡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사랑에 빠진 순간에 소나기가 내렸던 기억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 발짝 두 발짝처럼 그냥 들었을 때는 마냥 밝아 보이지만 잘 곱씹어보면 가슴 아린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죠. 오마이걸의 수많은 수록곡 중에서도 정말 예쁜 트랙이니 꼭 한 번쯤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더더욱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앨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렉터 김유진, 캐셔 김태환, 그리고 텔러 임세윤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HUBS